사랑이 빗물되어 말없이 흘러내리네. 사나이는 울었다네. 빗물도 울었다네. 세월이 가면 잊어질까. 세월아 말을 믿어도 못 잊어 못 잊었어.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. 사랑이 빗물되어 서럽게 흘러내리네. 사나이는 울었다네. 빗물도 울었다네. 그리워